깊은 바다 숨죽인 공기 눈부신 sunset 투명한 눈빛 펼쳐진 ocean 조금 더 깊이 들어와 날 너로서 날 숨쉬게 한 Kiss it was so beautiful 처음 본 뷰 끝까지 차오른 순간 마지막에 you 만든 내게 난 going on star 반해버린 girl 어떡하면 좋아 I'm falling in love 또 멈춰진 cycle 너로 인해 또 다시 recycle 새로운 네 day 모든 게 바뀌어 내 입맞춤에 다시 또 날 새롭게 날 숨쉬게 해 밝히고 진흙 속에 못 지날 꺼내줄래 숨이 멋있고 같이 너로 가득한 세상은 너무나 깊어 내 안에 널 간직하고 영원토록 하나가 되고 싶어 I breathe in, I breathe out 내 마지막